버리고 어느님의 품에 갔나. 가슴에 상처 잊을 길 없네. 사라진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자 정열의 장밋빛 사랑도 검은 상처의 아픔도 내 마음속 깊이 이 밤도 나는 목매여 우네. 그대여 이 밤도 나는 목매여 우네.